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시 선거된 주제 에두아르도 두스 산토스에게 21일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반제 자주를 위한 공동투쟁 속에서 맺어진 조선노동당과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운동을 강화하고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그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 것을 중심으로 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